시편 79편은 74편과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흡사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소의 파괴를 다루는 이 시편의 내용은 사실상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는 모습이고 주의 성전도 더럽혀지는 상황이라고 1절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비난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 행해지는 모독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바울사도의 명백한 가르침에서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말씀한 것이죠. 열방의 약탈은 너무 잔혹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을 매장조차 하지 않고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하였다고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에서 조롱과 비방을 받아야 했다고 또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하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자 사람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뿐 아니라 만물의 찍기처럼 역임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도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죠.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O Lord?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시인은 그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6절에 주를 알지 못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얘기합니다. 야곱과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열조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8절에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열조들의 죄악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비록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가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단지 어려운 환난을 면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10절에 어째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자기들은 갇힌 자와 같은 처지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신세지만 시인은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주의 크신 능력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설령 죽었다 해도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걸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7배나 갚아주시기를 12절에는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대대에 전하게 될 것이라고 13절에 말하죠.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주의 백성과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주의 이름을 대대로 전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인이 깨달은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요구됩니다. 분명한 것은 원수마귀가 성도를 견딜 수 없도록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짓누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도 또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그것이 어떤 특정한 죄악을 깨닫게 하시든지 우리 믿음의 더 깊은 성숙을 위해서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통과 그 대적하는 세력을 허용하셔서 또는 심지어 주도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 균형이 있게 고려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삼게 됩니다. 원수마귀의 공격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비록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는 없고 우리 소망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넘어서 나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 혹은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상황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 결코 저희가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의 소망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자신의 고통에 매여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저희로 인하여 혹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을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